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에서 온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의 보호색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색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변의 색깔과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확연히 구별되는 색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지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니려고 노력합니다. 일종의 보호색인데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일종의 보호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일색일 때에 아니오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길이요. 바로 우리의 보호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어떠한 우상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거듭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주님만 섬기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만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내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찬양 주님만 섬기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국동방송과 서울국동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주인공이죠. 자유통일문화원의 원장인 이혜란 박사님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울 것 같았는데 조금 풀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원장님? 그냥 뭐 바쁘죠. 바쁘셨어요. 그냥 바쁘다는 게 그냥 바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원장님 그 하시는 그 활동 영역을 좀 뭐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도 너무 바쁜 거예요. 네. 네. 진짜 속상한 게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네. 그 참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김정일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97년도잖아요. 넘어오셨을 때가. 그렇죠. 넘어와서 네. 제가 대한민국에 97년 네. 10월 19일에 도착을 했어요. 와, 그래요? 우리는 일찍 빨리 왔어요. 빨리 왔네요. 한 두 달 만에 오셨네요. 그렇죠. 중국에 한 보름? 네. 보름이라는 게 그냥 뭐. 그 어느 로정이니까. 어느 로정. 예. 그러니까 아. 장백현으로 건너서 예. 심양으로 갔다가 네. 심양에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북경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북경에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저는 북한에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기독교인이셨다는 걸 몰랐죠. 그렇죠.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북경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막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씨. 예, 막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런 반동 아버지랑 내가. 아, 아버지께서요? 예, 예. 33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게. 아. 이해가 막 안 되더라고요. 예. 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어렸을 때 부르시던 찬송가를 막 부르시고. 네. 물을 떠난 거기가 혹시 사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그게 10절까지 있어요. 예. 네, 그걸 막 부르시더라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정말, 아, 공산주의라는 거는 성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배울 때 왜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양립될 네. 수 없는. 그렇죠. 네, 적대적의 관계라고 생각, 배웠잖아요. 예,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예. 공산주의를 말하는, 공산주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게, 예,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SNS상에서 이렇게 우리는 주고받잖아. 북한은 통보문이라고 하는데, 통보문도 한국의 SNS를 안 쓰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좀 그런 통보문을 쓰면서 저한테 북한 찬양하는 그런 글을 보낸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예. 절 보고도 어떤 분이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이 망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네. 그때 와서 좀 많이 놀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대한민국에서 분단의 원인을 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결과가 이제 결국은 통일은 뭐 비영이다. 예. 통일이 무슨 비영입니까? 그렇죠. 통일은 그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북한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집을 사는 거는 돈이 필요하지만 네.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용기와 결단과 철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잊어버렸어요. 나는 막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2002년도였나요? 예. 그때 막 새벽 기도를 막 갔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긍휼하시고 네. 그러신 분이신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모르셔서 가만 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아니 근데 지금 북한 사람 저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제가 있을 때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말씀이 전혀 이게 뭐 아래 위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돌려주신 메시지가 준비가 됐느냐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네. 복음의 지경의 확장이고 아멘.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이라는 거죠. 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세워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정말 가난하고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의 이 남한. 그렇죠. 이 지역이 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해방됐을 때요. 네. 북한이 남한보다 네 배나 잘 살았어요. 네. 더 잘 살았어요. 그건 네. 인정을 하죠. 김일성이가 무슨 능력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일제가 네. 북한 지역에 공업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만들었죠. 그렇죠. 이미 한국은 농업 지역이었고 네. 북한은 공업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산업화가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북한은 이미 산업화가 뭐 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그렇죠.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였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회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은 북한은 뭐에 중세 사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전기 뿌리기랍니까? 한겨울에 애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기랍니까? 어디 그런 데가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하고 박사님 같은 경우 또 우리 3만 명 탈북민들 북한에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아닌데 북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깨닫는 데는요. 네. 제가 보니까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는 회의와 환멸을 느끼는 그 땅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게 이해가 안 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란이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지금 통일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여기가 지금 확실해야지 그 통일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서 막 요즘은 더 한심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제가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중에 북한에서 우리가 사실 때 그 막 그 햇볕 정책 하면서 이렇게 지오물자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예, 예. 저는 그 이 박사님이 어느 날 그 강연인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딱 들었던 게 아, 북한에는 태양이 세 개가 있어서 참 힘들다라는 그게 저는 와닿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의 위정자들, 네. 정치인들, 예, 뭐, 서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죠. 네. 뭐 자기만 궁유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는 북한 사람들을 빌미로 네.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돈을 퍼다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배급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거 정말 지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북한은 배급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북한에 필요한 거는요.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노력의 대가, 경제적인 산물을 자기 거로 인정해주는 그렇죠. 사적 소유권을 보장받게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던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 탄압하는 그 작자들은 뭡니까? 소위 태양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은 뭐 달력도 태양역으로 쓰죠. 20세기 태양.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20세기 태양. 김정일이가 그래. 21세기 태양. 그렇죠. 김정은이는 새끼 태양인가? 아유, 참 네.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말한 게 맞죠. 북한은 태양의 나라 아닙니까? 태양의 네. 나라. 아니 북한은 태양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에다가 20세기 김일성 태양에다가 21세기 김정일 태양에다가 이렇게 지금 태양이 디글디글 해가지고 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지옥이죠. 그런,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다가 햇볕까지 보내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태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왜 태양, 햇볕까지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네. 태양이 그 불이 예. 이글거리는 것은 뭡니까? 지역이죠. 지역이죠. 예, 북한은 지역이죠. 그 지역에 불을 꺼줘야 될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네. 그 북한의 그 지역의 그 불가마를 더 끓게 해줬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요. 네.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네.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8월 10일에 이분께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구출하기 위한 우리들의 군번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저도 그, 하셨어요. 예, 저 봤어요. 저도 그게 통일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통일 정책을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퍼다준다고 통일됩니까? 아니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네. 북한의 경제가 나빠진 건 왜 나빠진 겁니까? 북한의 경제가 망한 거는요.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근데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정치 체제를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꿈꿔야 되는 거예요. 네. 북한의 공산 왕조, 봉건 세습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주는 무슨 세금에 의해서 네.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땀의 대가, 노력의 대가로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그 만남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예란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언제 통일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돈을 원했냐. 그렇죠. 프리덤을 원한 거 아니냐. 그럼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유를 원한 거 아니냐. 마음대로 내가 시장에 나가서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여행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게 통일인데 뭔 자꾸 통일 대박이고 그, 뭐 그렇죠. 그 아, 통일 대박은 뺍시다. 뭔 자꾸 통일 비용이요 뭐요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네. 예, 시장 경제를 허락해 주고 예, 그 자유와 시장 경제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주어지면 네.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고 그렇죠. 사적 소유가 보호를 받고 그럼 개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대박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이제 한반도의 통일 대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나날들 쭉 보셨을 때 본인의 인생에 가장 대박이었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대한민국에 온 거죠. 그렇죠. 네, 그 온 거죠. 당연한 걸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대한민국에 온 거죠. 네. 제가 북한에서는 저는 출신 성분이 나빠서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출신 성분이 나쁘기 때문에 제가 일하고 싶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출신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도 네. 할 수가 없었고 아. 예. 또 출신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고 네. 예. 출신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한테서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네. 왕따 당하고 예,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고 어느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놓고 마음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면서 살았고 그렇죠.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제가 이제 호텔의 청소부로 시작을 했어요. 네. 호텔 청소부로 시작을 했고 오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네네. 뭐 보험 설계사도 했고 네. 또 뭐 식당도 차려봤고 네. 그러다가 또 뭐 이화여대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석박사 과정을 마치기로 네. 했고 또 뭐 그 또 어떤 연구소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뭐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사장이 또 돼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또 뭐 제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됐고 네. 또 뭐 별로 한 일도 없지만 제가 그냥 양심껏 그냥 그 이런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것들이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서 정말 미 국무부에서 네. 무슨 상도 받았고 그렇죠. 연기 있는 여성상 받으셨죠. 그 참 그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아니 뭔 연기 뭐 이런 그렇죠. 여자가 예. 용감한 상보다는 네. 우아한 상을 받는 게 인생 최대의 상이죠. 예, 근데 저는 저 우아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이 네. 나를 우아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예.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 김중성 목사님하고 같이 네. 그 정말 단식을 정말 불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천일 동안 그렇죠. 외쳐도 받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헛되진 않았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이란 목사님께서 그 시발을 떼셔가지고 이렇게 18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단식을 했죠. 아주 안 먹었잖아요. 단식하시면서 뭐 쓰러져서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촥 이렇게 저는 그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자 그리고 그때 저희가 휴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전국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걸 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탈북자 강제 북송 그리고 이걸 또 계기로 해서 저희가 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 열매가 돼서 나타난다는 게 엄청 많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에, 그래서 저도 막 놀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네. 제가 최근에 명지대 경제학과에서 네. 박사 코스를 마쳤어요. 아 축하합니다.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박사학위를 두 개를 가질 수 그러네요. 있죠. 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자는 겁니까? 아니, 제가 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냐면요. 네. 사실 제가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을 그 공부할 네. 때는 어떤 그 꿈을 갖고 있었냐면 사실 북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영양실조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강영실. 그렇죠. 강영실이라 그렇죠. 예, 네, 그 군인들. 강영실이라면 또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은 몰라요. 이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이 라디오가 새벽 1시에는 제주국동 방송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고 새벽 3시에는 여기 서울에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영실이라는 게 뭐냐. 강한 영양실조에 그렇죠. 걸린 사람을 네. 북한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 먼저 쓴 게 시작한 거예요. 줄임말은. 강영실. 강영실이잖아요. 군대도 강영실. 네. 예, 뭐 사실 거리에 나서면 강영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심각하지. 저는 사실 96년 11월 16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무산역 전에서 네. 굶어 죽는 굶어서 운명하는 11살짜리 남자아이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양실조의 문제가 제가 북한을 떠날 때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게 되면 북한의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죠. 네. 근데 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는 영양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경제 문제를 풀어서 이 쌀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양실조 문제가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쌀 문제가 나와서 말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때까지 그것도 이밥에 고깃국에 비다 넣었어요. 기와집에. 이밥에 고깃국 온 거 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꿈이 낮춰져가지고 강냉이밥이라도 그냥 옥수수 죽이라도 그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마치고 보니까 네. 허탄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그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누가 네. 여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여기 이상한 나라예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 오는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에게 네.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게 신용카드 쓰는 법, 뭐 지하철 가는 법 이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건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만들어 주게 되는가? 이런 네.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제가 10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맞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는가? 우리도 북한에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머리가. 아 당연하죠. 아니 그런데 왜 북한은 못 사냐? 못 사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나라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그 한 10년 동안에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게 있구나. 아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해방된 이 한반도에 네. 대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수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라라시의 일제에서 똑같이 해방됐고 사실은 해방될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많은 경제적인 그 이 자원들을 가지고 그 건국을 시작한 남북한이 오늘날에 와서 보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 지금 한 70배 차이 난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쌀이나 네. 돈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유와 인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야기들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우리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아마도 야, 저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았길래 또 어떻게 살고 있길래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자유는 무엇이고 인권은 무엇이고 정말 북한에서는 자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거 네. 올 때 베트남의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네. 자유를 찾아오셨습니까? 난 너무 뻘쭘했어요. 아니 뭐 자유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찾아오죠. 그렇죠. 참 그런데 그 북한의 그 혁명 가곡에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말만 있지. 그러니까요. 그 그냥 말만 그렇지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꽃 같은 권리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준 적 없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노예죠.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전당대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노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천명하신 게 네. 너무나도 저는 그게 정말 그게 통일의 진수고 예,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라보고 있어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 사회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경 안에 있다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나오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도하에 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의 삶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찾은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고 또 북녘땅에서 고통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이해란 원장님과 함께하는 신앙초대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온전히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원장님,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언젠가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알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땅에서 정말 평화롭고 번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의 코너죠. 신앙초대석으로 함께하였는데요. 오늘도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박사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란 원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신앙초대석 마치고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이제 다메섹은 도시의 모습을 잃어 돌무더기가 되고 말리라. 거기에 달린 마을들은 영영 버림받아 짐승들이 거리낌 없이 들끓고 마냥 뒹굴어도 쫓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하여 다메섹이 그 주권을 잃어 에브라임에 기댈 곳이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화가 사라지듯 아람의 남은 자도 사라지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는 시들고 그 피둥피둥한 몸이 여위리라. 농부가 밭에 있는 곡식을 베어드리고 그 이삭을 안아드릴 때, 르바임 골짜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을 때처럼 되리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여도 감람나무 열매를 떨고 나서 끝까지의 두세 알, 옆까지의 네댓 알 남아있듯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우러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리라. 제 손으로 만든 제단을 다시는 우러르지 않고 제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과 분향 제단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그날이 오면 너의 도시들은 버림받아 쑥밭이 되리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도시처럼 되리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피신할 바위를 기억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렇게 되지 않느냐. 네가 아도니스 신의 동산을 꾸미고 다른 신의 포도 묘목을 심어 심는 날부터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다음 날 아침 거기에서 꽃을 피운다 하여도 병만 들면 거둘 것이 없으리니 그 슬픔 어찌하지 못하리라. 아, 많은 민족이 요란하되 뒤설레는 바다처럼 요란하구나. 부족들의 아우성 소리, 밀어닥치는 물결처럼 소란하구나.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니 멀리 도망치는 꼴이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불 같고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는 티끌 같구나. 해질 때 갑자기 닥쳐온 두려움이 아침 해 뜨기 전에 가신 듯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던 자가 당할 운명이요 우리를 노략하던 자가 받을 몫이다.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손을 찬송 어둠밤 마음의 잠겨 함께 들으셨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음벽 정월 대보름이 지나기가 무섭게 봄맞이 채비를 하지요. 꽁꽁 얼어붙었던 텃밭이 풀리기를 기다려 쟁기질을 하고 꼬불꼬불한 논두렁에 마른 풀을 태우느라 매캐한 연기가 그칠 새 없습니다. 어릴 적 농촌, 제가 살았던 북녘의 밤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한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페닉은 만약 호미로 땅을 간지려주면 웃으면서 추수하게 될 것이라고 조선의 농부들을 일깨웠었습니다. 농부들은 겨우내 씨앗을 갈무리에 둡니다. 씨앗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저마다 기억 속에 갈무리에 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굳은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아서 씨앗을 뿌릴 때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역시 씨앗 뿌리기를 주저하게 만드는데요. 올봄을 맞아 당신이 준비한 희망의 씨앗을 일상의 텃밭에 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씨앗,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녘 땅 방방곡곡에 씨앗으로 뿌려나가는 농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올가을에는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북녘의 모든 우리가 아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13일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나타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생기로 주가 나.